나는 초록을 담은 작은 화분 하나가 필요해.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놓아두고 매일을 볼 거야. 정성껏 대해주면 언젠가 듣게 될 것만 같아. 나는 초록을 닮은 푸른 마음 하나가 필요해. 하루를 살아내고 다시 이만큼 또 자라있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사랑을 줄 거야. 네가 잘하는 만큼 나의 맘도 채워지는 거야. 내게만 들리는 나를 달래.